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Yes, I can! 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른이 구원 찬송,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찬양 들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네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Yes, I can! Yes, I can이라는 가사의 뜻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자신 있게 Yes, I can! 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어린이라면 먼저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Yes, I can 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다 함께 두 손을 만세하는 자세로 높이 위로 들었다가 다시 힘차게 내리면서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죠? 찬양 가사가 다양하고 조금 빠른 템포이니까 차분히 또박또박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Yes, I can. 주님 사랑 감사할 수 있어요. Yes, I can. 나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약속 받았어요. 유혹 올 때 승리할 수 있어요. Yes, I can. 나는 주님 섬길 수가 있어요. Yes, I can. 매일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Yes, I can. 말씀 읽고 뜻 알아 기도하며 순종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Yes, I can! 아이고, 선생님 평소에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빠른 템포로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선생님 참 기뻐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주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 닮아 갈 수 있고 또 기도하며 복된 소식도 전할 수 있어요. Can you do it? Yes, I can! 좋아요, 좋았어요. 이제 지난주에 배운 승리 얻으라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슈, 매일 학교, 학원 정말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공부와 숙제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 지쳐있나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매일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의미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뜻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요. 아마도 여러분은 새 중에 왕, 독수리를 실제로 또는 책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듯한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멋진 독수리가 나오면 힘차게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흉내를 내면서 말씀을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와, 성경 주소로 마무리까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참 잘했어요. 저희는 잠시 매일의 내 생활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책이 필요해요. 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성경 찬송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훈련받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본문과 성구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저러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는 집에만 해도 다양하고 또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아멘도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두구를 만나러 가볼 거예요. 내게 자유 주신 들어볼게요. 이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마두구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교도인 마두구는 다리가 너무 아파 약을 구하러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글없는 책 이야기를 통해 마두구는 흰색장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었어요. 많은 고민 후에 마두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두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글없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마침내 가족들에게까지 그 글없는 이야기 책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 명의 형제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란 일도 일어났지요. 하지만 마두구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세 명의 형제들이 마두구에게 그 조그만 소중한 글없는 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두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신 마두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조그만 책과 자신의 날카로운 사냥칼을 들고는 밖으로 나갔는데요. 과연 마두구는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마두구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찬양, 찬양, 찬양 다 함께 들어볼게요. 여전히 밖이 어두침침할 때 마두구는 일어났어요. 글없는 책과 사냥칼을 들고 밖으로 향했죠. 마두구는 카카오 나무 구루터기 옆에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는 주 예수님 하고 기도했어요. 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의 마음속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때 마두구는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그의 형제들이 저쪽에서 달려오며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일 막내인 바수도 뒤쫓아오고 있었죠. 그러자 마두구는 오, 안 돼! 하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이야? 마두구는 형제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세 형제 모두 심지어 어린 바수까지 그곳에 바로 그곳에 서 있고 지켜보기만 하였어요. 마두구는 형제들이 지금이라도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주 예수님 하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저도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형제들은 계속 마두구가 무엇을 하는가 지켜보았어요. 우리는 어린이 구원 찬송 복음은 좋은 소식 찬양 듣고 다시 올게요. 마두구는 결국 그 책을 나무 그루터기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올려놓았어요. 마두구의 형제들은 그가 사냥칼을 들고 있자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잠시 동안 마두구는 사냥칼을 들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마두구는 그 책을 마침내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떨리고 확실한 결심을 해야 될 때인데요. 다음 마두구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마두구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아요. 아쉽네요. 빨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마두구가 형제들에게 그럼는 채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는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 양보하는 문제를 만나 참 어려워하고 있네요. 선생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부모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